주를 타며 행복했지. 춤을 추면 신이 났지. 손 풍금을 울리면서 사랑 노래 불렀었지. 공불리며 좋아했지. 노래하면 즐거웠지. 흥분 칠에 빨간 코로 사랑 얘기 들려줬지. 영원히 사랑하자 맹서했었지. 죽어도 변치 말자 사랑 노래 불렀었지. 빨간 코로 사랑 얘기 들려줬지. 난 나랑